Hobbs News. (2022학년도) 1학기 일반 대학원 공통 과목 증원 안내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교과목은 R&D 특허 전략, 확률과 통계 등 총 7가지 과목입니다. 다만 공통 과목의 경우 담당 교강사의 수강 신청 허락을 받았더라도 개별 추가 신청은 불가하며 증원 인원 내에서 수강 정정 기간 중 수강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키움나무 및 귀감나무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키움나무는 일반 대학생 모두가 지원 가능하고 귀감나무는 국방재난재해 구조직업 종사자의 자녀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일정 및 사항은 준재장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제4회 KIS 리서치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대회의 주제는 투자 전략 및 기업 분석 리포트 작성이며 2022년 8월 혹은 2023년 2월 졸업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애널리스트 분야에서의 채용형 인턴십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번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 겸매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5일 우크라이나 방송 수신 탑을 공격한 러시아를 국제형사 재판소에 제소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내부 취재진을 위한 언론 자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프 국경 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 전쟁 범죄라고 비판하며 푸틴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언론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내에서는 지난 2월부터 반정 관련 소식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등 언론인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강릉 지역 초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5일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를 방화 혐의로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여러 곳에 불을 붙인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불길이 확산된 원인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인터뷰를 실은 것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타임즈는 지난 3일 자신의 어린 시절이 나라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제목으로 이 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타임즈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후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전례가 있다며 기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으로 광고비를 지출한 값비싼 기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타임즈는 이 후보의 기사만을 실은 이유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8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선호,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